I'm your girl. Oh, do it right now. 그댄 안아요. 우리 처음 만난 날 우연처럼 우리는 마주쳤었죠. 이 순간 내게로 와요.